파괴했던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후회가 없는 그런 파괴입니다. 후회 있는 파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참 로마 교인들에게 하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파괴자는 천상천하에 오직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괴가 진행된 후에 더욱 소망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거둘 수가 있다면 그런 파괴는 절망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성과 두려움과 또 무엇을 감추려고 하고 남한테 자신을 거룩하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참 세상 말로 하게 되면은 그 얌체 같은 그런 마음,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그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인간의 나약성, 연약성, 죄악성을 모조리 파괴해버리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서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불초한 종이나 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흐뭇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재조명하면서 정리하고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생명 내일의 궤도 위에서 힘차게 달리는 신령한 기차의 화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째는 파괴 없이는 건설이 없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씨앗, 곡식의 씨앗은 먼저 땅에 떨어져서 흙에 얇게 묻히든 깊게 묻히든 간에 껍질이 썩어서 터지고 난 후에야 그것을 뚫고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고 순이 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자연과 사람에게 유리한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닭의 알을 보세요. 적합한 온도를 거쳐서 껍질이 파괴되어야만이 병아리가 나와서 큰 닭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죄악된 이 죄악성, 알게 모르게 아담의 후예인 참 우리 죄악된 인간 속에 숨어있는 옳지 못한 이 마음가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빼고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할 길이 없고 살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위에서 참 흘리신 보혈로 우리 인간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참 외칠 때에 그 당시 유태인들이 아 어찌할꼬 했죠?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죠?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한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먼저 죄인된 자기가 파괴돼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일찍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살 종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나 저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지만은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완전히 파괴당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있어도 그 감사와 고마움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리치고 살아야 100년도 안 됩니다. 1세기도 못 살아요. 언젠가는 갑니다. 사람은 한 번 낳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보좌 앞에 안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주를 위해서 살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하의 말씀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1장 20절에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 성질이 있다면 제발 오늘 십자가에 참 다 달려서 좀 못을 박아서 그 성질들을 다 파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파괴합니까? 내가 파괴합니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줘야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내 마음대로. 내 성질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파괴가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하겠다? 그런 사람은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가버나움 성에서의 기적적인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볼 때 네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예수를 만나보려고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빈틈이 없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용신할 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찼다고 했어요. 네 분이 생각다 못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뭐 주인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허락도 없이 그 나무집 지붕을 파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붕 위를 뚫고서 남의 집을 파괴할 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파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거 좀 보라고 말이죠. 우수수 먼지가 떨어지고 기와장 조각이 떨어집니다. 어찌 남의 지붕을 때려부시다니 참 정말로 파괴적인 행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하늘 아래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비하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선한 사람 같아도 야 이놈아 아니 곱게 들어갈 것이지 남의 지붕을 뚫어?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요한복음 2장 24, 25절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은 사람한테 증거를 받지 않고도 사람한테 말을 듣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보따리를 훤하게 다 아시는 분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봐서 예수님이 천치 바보가 돼서 몰라서 멍하니 남의 지붕 뚫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지붕을 뚫는 그 물질적인 파괴 이면에는 이미 가련한 중풍병자의 그 죄악이 파괴되고 질병이 파괴되는 그런 상태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보셨던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듯 집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순서대로 들어가서 안수받고 병 고치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파괴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병 고칠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붕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대중 앞에 드러난 수치를 외면하고 오직 온전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어려운 난관을 뛰어넘었던 그 네 분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까?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장로님 기도 부탁합니다. 할 때 진심으로 내 아내나 내 자식같이 그렇게 안타까운 처지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말이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말해서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예요. 내 아들 내 딸만도 못하고 내 사위만도 못하고 이래가지고도 뭐 집사요 장로요 전도사 목사가 됐다면은 권사가 됐다면은 바로 그런 자를 가리켜서 가증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야 정확하게 믿어야죠. 그림자같이라도 믿어야죠. 왜? 그림자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앞에 나온 중풍병자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거둘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소자야 안심하라고 했어요. 안심하라.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웬 거지가 옆에 와서 아 걱정하지 마셔 그러면 야야 너나 깡통 차지 않도록 해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만약에 한 나라의 통치자 대통령이 나의 고향도 성도 모르지만은 뭐야 걱정하지 마 한다면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진정한 불구는 영적인 죄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이 파괴됨으로써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또 개인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말로 내 죄 사했느니라 이러한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죄악의 도성이 산산이 깨지고 철두철미하게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남한테 배운 예수, 주워들은 예수, 지식적으로 또한 배운 예수.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목사, 전도사면 다 뭐랍니까? 남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지요. 자기는 다 깨끗하고 자기 가문은 다 깨끗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보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잡아다가 참 능지쳐 처하는 판 아닙니까?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참 피를 흘리고 기진맥진해서 가느다란 소리로 말씀할 때 듣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여자여 아들이니라. 자기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봉양하고 자기 집에 모시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말씀 볼 때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주게 돼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남의 인격이 파괴되면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것은 싫어하고 남을 모략할 때는 잠 몇 시간도 몇 날도 몇 년 동안도 꿀면서 자기 나쁜 얘기를 들으면은 순간적으로 펄쩍 뛰면서 법석을 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무슨 계층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믿음은 실상이요 실체고 믿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파괴자다. 하나님은 창조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괴는 창조를 위한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파괴는 뜻을 세우기 위한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파괴는 어둠을 물리치고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세세무궁토록 있기 위한 파괴입니다. 거룩한 창조의 손을 들어서 우리의 병든 심령을 때려부시고 병든 육체를 부시고 병적인 가정을 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교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교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복락의 세계에 들어간다면 정말 잘 믿어야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파괴를 보세요. 첫째, 풍부한 천국을 포기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그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도 종교와 율법이 강해도 모든 예수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낙원에서 쫓겨나 생명이 마침내 육체가 돼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값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나시는 오시는 과정을 보세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렸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참 가장 잘 살고, 아니 세수할 때 옆에서 치약 칫솔 챙겨서 대령하고, 화장실 가도 문 열어주고, 나갈 때 차 탈 때 문 열어주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세계 어디나 다 가던 분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참 관악산 밑에 사과상자로 지은 학고방 구석에 산다면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과거의 높은 계급에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진수성찬 잘 먹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내 신세가 이런데 말이죠. 우리들이 말로만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안이 땅에 오셨다. 기도는 잘합니다. 한번 뼈가 부서질 정도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초선, 2선, 3선까지 하던 국회의원이 낙선 떨어지게 되면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두문불출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요즘에 TV 나오는 그 이름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얼굴들이 사색이 돼서 그냥 야단입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의 세계, 세세무궁토록 근심의 그림자도 없는 그 세계에서 우리 역조창생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떠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세상에도 20년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다 시킨 학생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할 때도 부모님은 참 섭섭하고 겁이 나서 질질 짜고 우는 판인데, 아들이 다섯이 건 열이 건 간에 병신 아들이 있어도 그것이 죽을까 봐서 근심이 태산 같은 부모님들의,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그런 광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강도가 칼로 참 선한 사람의 아가슴을 찔러 쑤실 때 당하는 그 아픔은 당한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나 같은 걸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거룩한 파괴를 위해서 성경 볼 때 사관, 여관이 없다고 했어요. 여관이나 여인숙, 하숙집이 없어서 다 떨어진 강보, 포대기죠. 거기에 싸서 짐승이 꼴을 먹는 밭통,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살아도 참 개밥통이고 소밥통이고 말밥통에 애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뉘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30년 동안 사생활하는 걸 보세요. 아버지 요셉이 예수야, 예, 건너마을에 가서 그 집 대문이 며칠 전에 찌그러졌다고 하더라. 냉큼 걸머지고 오너라. 이렇게 나이 30세가 되도록 집에서 부모님을 참 봉양하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노인인데 물도 오너라 하면은 물도 오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예수입니까? 구주입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순환이요 또 십자가입니다. 저 집 가서 못 좀 받고 오너라. 예, 예수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생에 출발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주야 물 한 방울 참떡 한 조각도 잡수지 않고 마귀에게 세 번이나 시험을 당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장면을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볼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 시장하죠. 돌덩이가 떡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사단이가 그걸 알았어. 포착을 했습니다. 사단이가 너는 하나님 아니냐? 내 맘대로 될 텐데 뭘 걱정이냐? 한번 창조하면 될 거 아니냐? 돌을 명해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역행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그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절구했지, 기도하고 갈기도 하고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마치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죠. 또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애굽 군대가 또 쫓아올 때 앞에 가던 구름기둥과 천사가 뒤로 가서 막아준 것도 보세요. 구약에 기록된 참 이 경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를 가르쳤다고 할 때에 야야 웃기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어. 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보고 귀신 도깨비 왕이라고 하면서 바알 세불의 힘을 네가 입어서 이러지. 만약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새끼 하면서 귀신 도깨비 왕이라고 해 보세요. 가만 두겠습니까? 일국의 통치자 인격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신적 파괴자 아닙니까? 또한 현행법이 가만 두겠어요? 예수님은 소새끼나 참 개새끼보다도 더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아침 8시에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면 성 안에 있던 소나 돼지나 말 양 같은 그런 짐승은 다 참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갈릴리 해변이 아니면 기드론 시내 건너 감람산에서 억조 장성 인간을 위해서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너무나 춥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친구 삼고 참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이불 삼아서 30세밖에 안 되는 분을 젊은 그분을 50대로 볼 정도니 얼마나 늙었습니까? 머리칼은 서리를 맞아서 하얗습니다. 짐승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주님은 눈뜬 소경 같은 이 열두 제자를 데리고 터벅터벅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장한 발길을 참으시면서 성 안에 들어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요. 아무리 외쳐도 누가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죠. 안진뱅이, 소경, 문둥이, 절뚝발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 말씀 한마디로 다 나음을 입은 걸 여러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눈으로 봤습니다. 이 거리 저 거리 쫓겨다니면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잡숫기나 했습니까? 세상에서도 남편이 외출 갔다 또는 출장 갔다가 오게 되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입고 나갔지만은 속내에서 퀴퀴한 땀냄새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누가 빨아줬습니까? 누가 새 옷을 줬습니까? 오죽해서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내게 냉수한 그릇 주는 자도 내가 영원히 상을 잊지 않겠다 했어요. 피골이 상접한 모습입니다. 마치 비 맞은 온두막같이 볼품이 없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서로 내가 높다고 쌈질들 하죠. 그때 예수님 보세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제자들은 장담들을 하죠. 예수님 걱정 마십시오. 어떤 놈이 주님께 손을 댑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장담했지만은 마지막 잡히는 순간 보세요. 장담한 베드로가 먼저 도망갔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서 목요일 밤 참 자정 넘어서 감람산에 가실 때 성경 말씀 볼 때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민망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을 지경이라면 사람이 어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거기 앉지도 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눈에 환히 보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뭘 모르겠어요. 앞으로 향할 일이 당할 일이 다 보이는 겁니다. 어떤 놈은 가래침을 예수 얼굴에 콱 뱄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주먹으로 냅다 치고서 야 너는 다 안다지? 너는 선지자 아니냐? 너를 친 내 이름이 뭐냐? 대봐. 어떤 녀석은 발길질하고 가죽 끝에 쇠가죽이 달린 쇠가 달린 채찍으로 철썩하고 때릴 때 그 살점이 묻어나잖아요. 그런 아픔. 또 죄인을 죽이는 그 가시관을 쉬울 때 아프지 말라고 살살 쉬웁니까? 인정사정 없이 확 내려 쉬울 때 그 가시가 박힌 구멍마다 터지는 그 피, 선혈이 줄줄이 흘러나옵니다. 또 30관이 되는 생나무 십자가 한두 관만 들어도 10m만 걸어도 힘듭니다. 뭘 잡숫기나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픕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시는 그 모습, 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명쾌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예정 속에서 있는데 너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뜻을 붙잡고 살던 예수께서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 그러면 그렇지. 마지막 그 승리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얼마나 기진맥진했던지 천사가 예수를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변해서 피가 될 정도로 진액을 쏟아서 영혼을 참 마음을 육신을 한약을 데려서 짜듯이 억조 찬생 인간을 위해서 쏟는 그 마음 철두철미하게 정신이 파괴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각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십자가 달리기 전 재판하는 과정도 보세요. 귓방망이를 때립니다. 발길질합니다. 오만 가지 욕설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시무시한 무지한 망치로 사각이 진 못을 양손 양발에 쾅쾅 내리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돈 몇 푼 받아먹고 술 한 잔 받아먹고 무지하게 내려칩니다. 칠 때 못 박히는 손이 얼마나 구부러졌겠습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인데 가시관 씌워서 흘린 피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조롱합니다. 너 한때 잘 놀았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라면 살아야지 임마, 왜 못을 박혀? 이러한 참 말할 수 없는 이 호소, 조소와 비난 속에서 양손 양발을 못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세울 때 아플까 봐 조심조심 세웁니까? 온몸이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가 앞으로 쏟아질 때 못 박힌 손은 못이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가 뒤로 쏠릴 때 또한 정신을 잃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또한 몇 놈들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깊게 판 구덩이에 십자가를 냅다 던져 꽂는 순간에 예수님의 성체는 또 찢어졌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얼굴은 가시관에서 흐르는 피로 눈을 뜰 수가 없고 숨도 못 쉽니다. 양손 양발에 피를 흘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전 3시간 동안에 세 말씀 하시고 오후 3시간 동안에 네 말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참 달려서 그 고초 얼마나 목이 탔던지,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뭐 시원한 냉수 줬습니까? 짐승도 싫어하는 시리신 식초를 작대기에 매달아서 예수님의 볼에다가 코에다가 사방에 문지르고 마지막에 입에 맛보시고 쉬어서 고개를 조시는, 이렇게 처참하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체가 파괴를 당해가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인데 못 믿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생활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참 이러한 파괴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들이 의인이 됐다면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거룩한 파괴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파괴자가 돼서 자기의 성체를 파괴시키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탄생토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러한 예수를 믿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아가페와 같은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힘다해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가운데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러한 삶이 각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에 충만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